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넓고 깊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바다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것이 있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올게요. 깊고도 넓도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넓고 깊어요. 이분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듣고 손동작을 하면서 반복해 보겠습니다. 왼손은 아래로, 오른손은 위로 해서 깊다는 표현을 하고요. 넓도다는 위치를 달리해서 왼손은 왼쪽에, 오른손은 오른쪽에 가로 방향으로 표현해 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아요. 그럼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예수님 사랑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예수님 사랑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짧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이 찬양 정말 잘 불렀어요?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깊고 넓은 예수님 사랑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들어보았던 천국에 가는 길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른 길은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암송 시간인데요. 옆에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그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들이 언젠가 천국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요절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아까 준비해 놓았던 성경책을 펴보 우리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멘. 의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며, 그 외에는 오직 지옥의 형벌뿐임을 알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좀더 풀어서 설명해 주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사실을 여러분이 시인하고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되지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리라고 확신하나요? 오늘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언젠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어요? 그러리라 믿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모든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복음성과 예수 사랑이에요. 찬양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나 주님. Selamat siang. Selamat sore. 아빠 까바르. 오, 이러한 말들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스톱 들어보세요. 영어 버전 듣고 다시 올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슬라마 씨앙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음식이 맛있다라는 뜻 같다고요? 그럴듯한데요. 이 말의 뜻은요? 인도네시아어 인사말로서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래요. 아침에는 슬라마 빠기,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에는 슬라마 씨앙, 오후 3시에서 6시에는 슬라맛 소레, 저녁에는 슬라맛 말람이라 해요. 그리고 아빠 까바르라는 말은 잘 지내니? 라는 뜻이래요. 인도네시아는 공용어이고요. 그 외에 583개 이상의 종족 언어가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대요. 선교사님과 대화할 때는 인도네시아를 사용하지만 자기들끼리는 그대의 종족 언어를 사용해요. 술라웨시에 있는 토라자 종족은 특별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물속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소를 살 돈을 준비하기 위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동안에 돈을 모은다고 해요. 돈이 다 모아지면 소를 사고 그때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무덤은 절벽 바위의 높은 곳에 굴을 파서 이렇게 만들고 무덤 앞에는 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세워두어요. 이 문화가 성경에 맞지 않다고 가르쳐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기도로서 인도네시아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요.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인도네시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새로운 선교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함께 듣게 될 선교사 이야기는 마법사의 딸 티팜입니다. 제1장 글씨가 새겨진 옷과 고구마. 붉은 해가 아이티의 높은 산 위로 떠오를 때 티팜은 졸린 눈으로 일어났어요. 그녀는 침대 대신 쓰는 바나나 잎으로 만든 매트를 둘둘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두 개의 방이 있는 진흙집 담벼락에 기대어 놓고는 기지개를 켰어요. 티팜, 어머니가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내일 장에 가려면 남은 고구마를 다 캐야 해. 어서 가서 바구니 밑에 깔 바나나 잎을 따가지고 오너라. 티팜은 갑자기 어머니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장에 가서 고구마를 많이 팔게 되면 새 옷을 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티팜은 큰 칼을 집어들고 바나나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티팜! 낮은 소리로 티팜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티팜과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가 그녀의 곁으로 왔어요. 말이, 내일 내가 무엇을 받게 되는지 아니? 엄마가 글씨가 새겨진 옷을 사주신다고 하셨어. 마리는 티팜에게 가까이 오면서, 글씨? 넌 글씨를 읽지 못하잖니. 나는 글 읽는 것을 배우고 있어. 하며 자랑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나에게도 좀 가르쳐줘. 그래, 매일매일 그렇게 하자. 우리는 새로운 것도 얻게 될 거야. 마리가 대답했어요. 난 알아. 우리 아버지가 파는 부적이지? 천만에! 마리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제 다시는 부두부적을 사지 않을 거야. 이 말에 티팜의 입은 딱 벌어져서 다칠 줄 몰랐어요. 그리고는 자기 목에 걸려있는 부적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부두부적을 사지 않겠다고? 그러면 너희 집이 다 타버리거나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될 텐데 무섭지 않니? 티팜과 마리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부두라고 하는 신을 믿었나 봐요. 하지만 마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믿는다고 하네요. 부두형을 철저히 믿는 티팜은 마리가 걱정되어 무섭지 않으냐며 하고 물었는데요. 과연 우리 마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하나님 날 지키시네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계속 들어볼게요. 되었어.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빅터가 그렇게 말했어. 마리는 의젓하게 서서 대답했어요. 빅터는 거짓말쟁이야. 믿지 마. 아니야. 빅터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텀블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빅터에게 가르쳐 주셨어. 마리가 말했어요. 장을 보고 난 후에 선교부에 가서 성경을 살 거야. 안 돼, 마리. 선교부에 가지 마. 너에게는 우리 아빠가 필요해. 네가 만약 그곳에 간다면 우리 아빠가 앞으로 너에게 가지 않을 거야. 마리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의 부두보다 훨씬 강해. 티팜은 방금 캔 고구마를 담은 바구니 옆에 힘없이 서 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 마린의 식구는 이제 부두부족을 사지 않는데요. 그들은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티팜은 고구마를 담은 바구니를 떨어지지 않게 머리에 잘 이었어요. 가자, 지금 가야 시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고구마를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면서 재촉하셨어요. 티팜은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가에서 머뭇거렸어요. 아버지는 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얼굴이 몹시 무서워 보였어요. 티팜은 소름이 살짝 끼쳤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무슨 마술을 부르시는 걸까? 마리네가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어떤 무서운 저주를 부두여행에 빌려고 하실까? 마리는 왜 빅토의 말을 듣는 걸까? 티팜은 계속해서 마리가 걱정되는가 보네요. 우리 잠시 내 손을 오늘 아침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티팜 이야기 계속 들어보아요. 어서 가자. 어머니 오레스틸은 티팜을 앞세우며 길을 재촉했어요. 그들은 가파른 산 언덕을 올랐어요. 언덕 꼭대기에 올라선 티팜은 자기 동네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동네 끝쪽에 있는 마린의 집이 보였어요. 혹시 마린의 집이 불타버리는 건 아닐까? 부두형이 그렇게 할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해보니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따라가느라 티팜은 또 열심히 달렸어요. 어머니에게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어머니의 부적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 부적이 없어졌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란다. 오늘 아침에 줄이 끊어져서 집에 두고 왔단다. 별일 없겠지 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티팜은 자기 목에 걸려있는 부적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어요. 그녀는 이 부적을 무척 오랫동안 걸고 다녔어요. 시장에 이르자 이들은 고구마를 팔고 사는 뚱뚱한 아저씨 앞으로 갔어요. 오레스틸 부인은 자기의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똥부 아저씨가 바나나 잎을 들치고는 속에 담겨있는 고구마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갑자기 그는 고구마를 땅에다 쏟아버렸어요. 하하, 당신이 날 바보로 하는군. 벌레 먹은 고구마를 누가 모를까 봐? 모두 250원 드리지. 그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는 빈 바구니를 티팜에게 주었어요. 아직 티팜의 바구니에는 고구마가 있었어요. 여기 있거라, 티팜. 콩과 설탕, 그리고 등잔을 사올 테니 잘 지키고 있어라. 다시 와서 이것을 팔아 네 옷을 사도록 해보자. 티팜은 혼자서 바구니를 지키고 있었어요. 티팜은 아버지의 마술로 인해 크리스천이 된 마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지만 고구마를 팔아서 글씨가 있는 새 옷을 살 마음에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티팜은 갖고 싶은 새 옷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내용을 다음 이 시간에 와서 들려줄게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새롭게 듣게 된 티팜 이야기 기대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 티팜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면서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